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께서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초대되신 19돌, 조선노동당 창건 71돌, 타로제국제동맹결성 9돌째 점에서 미얀마, 핀란드, 오스트리아, 마자르, 슬로베니아, 베네수엘라, 우간다,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기네, 니지리에서 강연회가 진행됐습니다. 강연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핀란드에서 진행된 강연회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전문들이 채택됐습니다. 한편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아운돌세 점에서 방글라데슈 인민연맹 위원장인 방글라데슈 자력갱생연구소 위원장 가리브 네와주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